내가 go 몸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리움 속에 맘이 멍들었죠 I'm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깃들 singing my blues 뜬 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같은 하늘 다른 곳 너와 나 위험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주는 거야 내밀한 글자에 저만나 비겁하지만 내가 못나서는 거야 잔인한 이별은 사랑의 말로 그 어떤 말도 위로될 순 없다고 아마 내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태어나서 널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바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맘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없잖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림 속에 맘이 멍들었죠 I'm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깃들 sing out my blues 뜬 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심장이 멎은 것만 같아 전쟁이 끝났고 그곳에 얼어붙은 너와 나 내 머릿속 새겨진 트라우마 이 눈물 마르면 촉촉히 기억하리 내 사랑 괴롭지도 외롭지도 않아 행복은 다 혼자 말 그 이상의 복잡한 건 못 참아 대수롭지 아무렇지도 않아 될 수 없는 방황 사람들은 왔다 간다 날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파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맘 너는 떠나도 난 그대로 있잖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리움 속에 맘이 멍들었죠 파란 저 달빛 아래에 나 홀로 잠이 들겠죠 꿈속에서도 난 그대를 찾아 헤매이며 이 노래를 불러요 I'm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깃들 sing out my blues 날려보낸 사랑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깃들 Singing my blues